UBS. 어느 날 하늘에서 날짜기가 떨어졌어요. 제목,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? 날씨는 맑음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벌써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날짜기와 함께할 시간이 돌아왔네요. 아, 며칠 사이에 날씨가 너무 달라지지 않았나요? 분명 저번 주까지는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길거리 여기저기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한순간에 겨울이 된 것 같아요. 이런 날씨엔 꽁꽁 언 손을 녹이며 먹는 붕어빵과 어묵이 소소한 행복이 되곤 합니다.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, 소확행이라고도 하죠. 오늘은 이런 소소한 행복들부터 벅찬 감동을 가져다주는 큰 행복들까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해요. 우주소녀의 해피.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?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늘이나 달 같은 자연이 잘 찍혔을 때마다 행복해하곤 합니다. 요 며칠 날씨는 추웠지만 하늘은 정말 높고 맑았거든요. 매일 학교에 올 때마다 예쁜 하늘을 찍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길을 걷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우연히 듣게 돼도 행복하고,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버스를 타도 행복하고, 출퇴근 시간 복잡한 지하철에서 내 앞에 자리가 나면 더 행복하고,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일상이지만 사실 찾으려면 또 찾을 수 있는 게 행복이거든요.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들과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했을 때의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.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이다 보면 흑백 영화 같던 우리의 일상도 어느새 알록달록하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. 모노의 넌 언제나. 하루하루 늘어갈 뿐이야. 널 향한 그리움은 아픔은 늘 새롭지만 넌 너의 길을 가네.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. 난 그대로인 거야.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대로 돌아오면 돼. 내 잘못을 탓하는 것이라면 돌아온 후에도 늦진 않아. 아직 시간이 기다릴 수 있어. 난 그대로인 거야.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대로 돌아오면 돼. 내 잘못을 탓하는 것이라면 돌아온 후에도 늦진 않아. 아직 시간이 있는데 내가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야. 더 이상 거짓으로 나를 위로하고 싶진 않아. 처음으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소한 행복을 넘어 가슴이 벅찰 정도로 큰 행복도 가끔 찾아오곤 합니다.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바다를 마주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작년 겨울 수능이 끝난 후에 한적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꼭 듣고 싶었던 노래를 들었던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볼게요. 여러분들께도 살짝 말씀해 드리자면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와 디에잇의 하이청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. 두 노래 모두 수험생활 동안 정말 큰 힘을 줬던지라 입시가 끝나면 바다에 가서 이 노래들을 듣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었답니다. 시간이 흘러 진짜 바다를 바라보며 이 노래들을 들은 순간 쌓여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한 번에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동시에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사랑하는 공간에서 애정하는 곡들과 함께하는 순간은 아직도 가끔 그리울 정도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세븐틴의 백투백. 끝났지 않은 김에 날 highlight 결과는 알 수 없지만 It's gonna be alright. 차가운 바람 어둠에 하지 않아 너니까 여기서 리노다 You know what 후회하지 않아 너에게로 뛰어든 건 아까 숨이 차오른다는 건 맘이 벅차던 듯이야 심장이 뛰고 있어 우리가 하나 난 듯이야 내 뒤로 다 흩뜻한 너의 떨림에 시간 꺼져 펼쳐진 설렘에 Back to back 강한 믿음에 던져서 있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 파란색 사막과 높이 바다 너머 이유가 있어 넌 내 존재 다채롭게 물들여줘 You know what 후회하지 않아 너니까 여기서 we know that You know what 후회하지 않아 너에게로 뛰어든 건 나니까 숨이 차오른다는 건 맘이 벅차단 뜻이야 심장이 뛰고 있어 우리가 하나란 뜻이야 내 뒤로 다 비듯한 너의 떨림에 시간 우주 걸쳐진 설렘에 It is you 우리가 그녀 날 재울다 음색의 주 반드시 빛나 back to back 우리에게만 허락된 영원히 멈추지 않은 이곳 내가 든 자리에 So get so stay with me oh. 내 뒤로 다 흩뜻한 너의 떨림에 시야를 바꾸고 별처럼 설렘에 It is true 우리가 그려낼 채울 다음 세계죠 반드시 빛나 back to back 행복이란 건 사실 제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감정 같아요 그냥 웃음이 나고 편안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단순히 그런 느낌만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순간도 분명 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낼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가까운 순간들을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? 며칠 전이 입동이었다고 합니다.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는 만큼 공기가 확 차가워진 것 같아요. 모두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고 날짜기 앞에서 만나요. 오늘의 목소리는 배윤, 음향은 윤리경이었습니다.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김유진 쌤. HUBS